우리가 지금은 거울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아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되면 주님이 완전히 만들어주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3월에 있을 종도기념을 두고 저희가 지금 종도기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종도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많이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지금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면 이 정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전해야 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4세대인데 아버지, 그들이 지금 뭔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원인은 먼저 앞선 우리의 리듬의 선배들이 제대로 보은을 보이지 못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이 차세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워진 목사님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저희가 뼛속까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주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서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이제 아마 봄방학도 끝나가는 것 같고요. 또 진학하는 또 학생들은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올라가게 되고 또 새 학년을 맞이하는 또 친구들은 새로 된 그 변화를 곧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만끽하시면서 누리시면서 또 전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Matthew chapter 13 verse 44-50.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요.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44절부터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Treasure hidden in a field. 보물인데요,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Treasure but hidden. 보물인데요,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이 이렇게 눈앞에 놓여 있으면요, 그 누구나 다 보물인 줄 알겠죠.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어느 마을을 갔는데요, 사람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돌로 장난치고 게임하며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방문했던 방문객이 보니까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었습니다.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아, 나 그 돌들 좀 사고 싶은데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뭐 이걸 팝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합니다. 그 사람이 양심이 찔려서 내가 빵이 조금 있는데 빵 드릴 테니까 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 우리 배고픈데 잘 됐다고? 빵을 준다니? 아,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뒷동산 가면 더 큰 것도 있는데 더 큰 것도 드릴까요? 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거 주세요. 나 빵 많이 드릴게요. Blood Diamond. 아프리카의 피의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반짝반짝 이뻐서 공기놀이하기 좋은 돌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근데 서양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보니 이 비싼 보석을 가지고 무슨 게임이나 하고 놀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물었더니 빵 한 조각 주면 판다는 겁니다. 뒷동산에 가면 이만큼 큰 돌도 있는데 그건 너무 커서 못 깔고 노니까 놔뒀답니다. Blood Diamond. 아프리카가 식민지 국가가 되고 그들이 착취당했던 이유는 다이아몬드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는 그냥 반짝반짝거려서 갖고 놀기 좋은 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서양 사람 눈에는 이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숨겨졌으나 그것은 보석이었죠. 보석, 그러나 숨겨진. This is the problem of value. 이건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가치. 여러분, 가치 아시죠? 모든 물건에도 값이 매겨지는데 가치에 따릅니다. 하다못해 택시, 버스, 비행기, 기차를 타도 값이 달라지는데요. 그건 가치에 대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 가치가 그것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found, 발견하면 and hide, 숨겨두고 and joy, 기뻐하면서 가치를 누군가 발견합니다. 왜 숨겼을까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장 소중한 바로 이 가치. 근데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걸 숨겨두고 기뻐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가치냐면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야 될 만큼 값진 것입니다. Sell all that he has and buys that field. This is the value. 바로 그것이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발견하셨습니까? 숨겨두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사셨습니까?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뷰티풀, 아름다운 것.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값 비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뷰티풀, this time mean great price.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값비싼 것. 값비싸다는 것이 바로 precious. 골룸이 그렇게 외쳤던 precious. My precious. 골룸의 일생을 바쳐서 얻기원 알죠? 반제제왕. 골룸의 일생을 바쳐서 그가 얻기 위하여 추구하고 갈망하고 갈증하고 쫓아갔던 그 precious. 얼마나 그것이 비쌌으면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값 비싼 것 말입니다. 비싼 것. 좋은 진주, merchants, every time he wanted sick, the beautiful pearls. But this time, he had found a pearl of great and great, great price.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그에게 그 아름다운 것은 값어치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만원짜리로 매겨지기도 하고 아름다움은 1억짜리로 매겨지기도 하는데 이 상인의 눈에는 평생 처음 보는 가장 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Sold all that he had and bought it.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Did you found this?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Did you check the price? 그 가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얼마짜리인지? Give all in all.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Kingdom of heaven. 하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전부를 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Deuteronomy chapter 6 verse 5 sai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영혼의 전부를 다하여, 당신의 힘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What does it mean? Give all. 무슨 뜻입니까? 전부를 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전부를 다하고 영혼의 전부를 다하고 힘의 전부를 다하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When we can do this? When?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발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알면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면 정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안 받습니다. 전화번호 우리 잘 안 받죠. 특별히 뭐 1544 이런 거 붙으면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이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아.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 얘기합니다. 고객님, 비시카드 행사에 당첨되셔서 1등 선물로 아이폰 7 128 메모리 최신 이거 선물 드려. 아직 한국에 출시 안 됐는데 드릴 건데요. 이거 사기 아닙니다. 가짜 아닙니다. 하도 연락을 안 받으셔서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워낙 우리가 이 가짜가 많죠. 세상에 가짜가 많으면 진짜도 못 믿는 세대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말 한 두 달 뒤에 집으로 휴대폰이 날라왔습니다. 128메가 최신형 아이폰 7 휴대폰. 가치. 가치를 알아본 사람에게는 와, 그 좋은 건데 하겠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거나 이거나 뭘 차이가 있냐 그러겠죠.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가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야 내가 믿어 볼만한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가장 잘못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자신의 결정이잖아요. 내가 볼 때 가치가 없어. 그건 안 믿는 거죠. 그건 괜찮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어.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 생애를 걸 만큼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 좋은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교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니지만 가치를 여전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 시간 낭비라는 거죠. 가치. 왜냐면 나는 지금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나는 내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그런데 과연 될까 이 일이? 아, 나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 이거 될까? 늘 그런 고민 속에 빠져있다면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세상에서 장사를 하던 물건 하나 팔아보려고 할 때도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 절대로 10원짜리 하나 그냥 쓰는 법 못 씁니다. 10원짜리 하나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비교해서 삽니다. 그냥 요즘은 이 휴대폰이 얼마나 잘 됐는지요. 딱딱딱 누르면 다 나옵니다. 맛집이 어디 있고 얼마가 어디 집이 얼마가 싸고 여러분 하다못해 요새 물건 사실 때 바로바로 사십니까? 그런 분 거의 없죠. 가격 비교 다 해서 하다못해 단돈 10원에서 싼 집을 산단 말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은 끊임없이 이 가치가 아 이게 내가 믿을 만한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시간을 써야 될 만한 건지 안 써야 될 만한 건지 멈추십시오. 멈춰야 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결단하십시오. 버리시는지 그걸 마셔서 내 온전히 내 몸속에 그 피가 흐르게 하시든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며 인생이 끝나가는 사람.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난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양쪽에서 부딪힙니다. 이러자니 여기서 찔리고 저러자니 저기서 답답하고 그게 뭡니까? 예수가 아니라면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진짜라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밭을 사기 위해 전부를 걸었습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 전부를 걸었습니다. Keep all you have.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려고 하니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물어야 합니다.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We have to find the valu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여러분 영혼의 전부를 다하여 여러분 그 힘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 놓아서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Fisherman, 어부가 있는데요. 이 어부가 배가 불렀습니다. 아니, 잡았으면 다 먹어야죠. 왜 버립니까? 이 어부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네. 잡을 때는 잡아놓고 나쁘다고 버린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귤을 사고 물건을 사도 A급, B급, C급이 있는데요. 이 어부는 B급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놈의 이런 어부가 다 있습니까? 잡았으면 하다못해 헐값이라도 팔아야 될 텐데 안 팝니다. 최상급 아니면 취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This fisherman, very special. He always treats A plus plus plus. No B, no C. Always he choose best of best. The other one throw away. Very strict fisherman. 아주 엄격한 어부. 최상급 아니면 버린다고 합니다. Judgment. 버릴 때 그 판단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속에서 분명히 온갖 고기를 전부 다 잡아 올립니다. Gathered some of every kind. Jesus opened the door for every kind of persons.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문을 여셨습니다. 좋은 사람도 오고 나쁜 사람도 오고 범죄자도 오고 거짓말쟁이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오라. 모두를 향해 문을 여셨습니다. 이슬람 교인도 오고 불교를 믿어도 오고 절에 가도 와고 점을 쳐도 오고 점쟁이도 오고 다 오라. 주님은 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But when it was full, 근데 문제는요, 이곳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He drew to shell, 끌어올린 다음에요, gathered the good into vessels, but threw the bad away. 좋은 것은 잘 담아놓는데요, 나쁜 건 뒤다 돌아보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문을 열어놓았을 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선택을 받을 때는 누구나 선택받지는 않습니다. 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He opened the door for every kind of person. But when the time of choice, He chose some. The best of best. 모두를 위해 열려있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최상급만 고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This is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판단하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찌질한 사람들만 교회 간다. 세상에서 못난 인간들만 교회 간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옵니다. 주님은 모두를 향해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잘난 자도 오고 뻐기는 자도 오고 교만에도 와고 겸손에도 오고 우울증에 무슨 어려움에 문제에 사건과 사고를 앉아도 전부 다 여기 옵니다. 아니요, 올 수 있습니다. 오라고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오셔도 되고요. 부유해도 와도 됩니다. 흑인, 뭐 아프리칸, 뭐 탈북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만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When it was full, when fulfilled his time on time, then he chose. 그래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바로 그 때, 그 시간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고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어부의 그물에 말려들지 말든지,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있는 힘껏 요리자리 피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안 잡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근데 만약 잡혔다면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이 C등급이라면 B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B에 멈추면 안 됩니다. 왜? B도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B등급이라면 A로 바꿔야 합니다. 근데 사실 A도 별로 안전하진 않습니다. 어부의 눈이 얼마나 까다롭고 까다롭고 까다로운지 A++++만 고릅니다. A도 사실 좀 불안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을 더 올려야 됩니다. A는 A+로, A+는 A++로. 아무튼 최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부가 선택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So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Where? Now. 세상 끝날이 언제이지요? 제가 그 종말 설명드렸었지요? 지금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로 세상은 이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이죠?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사건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서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종말이 시작됐거든요. 그것도 2000년 전부터요. 이제 세상은 더 썩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더 거짓이 판칠 것이고 더 사건 사고가 가능할 것이고 정치에도 힘만 걸 수 없습니다. 배움에도 힘만 걸 게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속해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길과 세상에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가는 것이죠. 종말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 길로 가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종말을 향해서 더 무너지고 더 쓰러지고 더 잘못되어 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어떤 사고와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자기 몫이니까요. 그건. 그러나 정말 곰곰이 따져보면 아무도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은 어차피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써 왔냐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빈지 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B급인지 C급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왜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아, 제가 이번 주간에 목포를 다녀왔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뭘 듣고 제가 놀랐냐면 지금 국가 책임을 누가 맡고 있죠? 행정부의 책임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맡고 있죠.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검사일 때부터 검찰청 안에 신우회, 그러니까 기독교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요. 자기가 마음에 뜻이 있어서 신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교회에서 신분은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황교안 이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황교안 전도사님이 나를 참 잘 이끌어낼 텐데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믿음 좋은 분? 그가 국무총리로 있었죠, 계속. 무엇인가 문제가 터질 때, 아니,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정말 그가 전도사님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검찰일 때,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가라앉을 때, 과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정말 그분은 지금도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계실까? 그냥 좀 그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앞전에 대통령님도 장로라고 하셨죠, 장로. 과연 그 장로라는 대통령도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끄셨을까? 그분이 하나님 이 서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서울시장이었을 때요. 과연 그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왔었을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월레스, 여러분 왈레스라는 분 아십니까? 왈레스 선교사.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그 디카프리오 나오죠? 맞죠? 예. 타이타닉 영화는 99% 가짜고요. 그러니까 허구라고 허구요. 그냥 영화. 1%는 진짜입니다. 그 영화 이야기 속에. 근데 타이타닉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사실 진실인 1%는 왈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만 진짜고 나머지 그냥 영화로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당대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홀가 만들어졌고 내노라는 최고의 부자들이 그 배를 타며 유람하며 즐기며 구경합니다. 왈레스가요 돈이 작아서 3등석 한 표 택해 샀습니다. 왜요? 그가 볼 때 이 배는 마치 지옥으로 나가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불을 가지고 흥청망청 누리며 최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사람이 티켓을 사서 배에 올라서 복음 전도하려고 그 배를 탄 겁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습니다. 우왕좌왕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라앉는 배 안에서 살기 위해 뛰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남을 밀쳐서라도 살아보겠다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왈레스가 도망치다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예, 아무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어보질 못했고 그 순간에 들어보질 못했으니. 근데 자기는 바이올린 연주자였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켭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지옥 같은 그 속에서 그가 바윤을 킬 때 그 소리에 듣고 한 명씩 한 명씩 멈춰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린 죽지만 승객들은 내려야 된다고 보트를 풀어서 승객들을 내리는 걸 도왔고요. 그리고 그는 보트에 타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못 탔는지도 그냥 타이타닉과 함께 가라앉아 죽었지요.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걸 기억한 겁니다. 그 순간에 누가 그 찬송가를 연주해서 그 절망의 순간에 그가 희망을 보았다고. 누군가는 그 연주 소리에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은 회개 기도하며 주님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제 탈출을 못해서 여기서 물에 잠겨 죽어야 하지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탈출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가 연주해 주었다. 우리를 위하여. 타이타닉 영화의 99%는 허구지만 왈레스의 이야기 그 1%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걸 기념해서 동상도 세우고 했었죠. 배가 가라앉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보트에 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왈레스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견한 이 가치는 내 생명을 버릴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연주와 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 순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게만 된다면 나의 죽음도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를 발견하신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떠나든지 생명을 걸든지 우리에게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간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그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This is man's all.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왜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냐면 그가 창조주이시라면 그는 이미 나를 향한 완벽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가치를 위해 달려갈 때에도 그분은 나를 위해 그보다 더 뛰어난 완벽을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감히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더 비싼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생애를 바쳐서라도 살만한 비싸고 귀한고 놀라운 것. 그러므로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We called him our creator. So this means he already prepared perfection for my life. So give all yours that you can take priceless, precious, great price in Jesus. 가장 비싼 것을 사십시오. 가장 비싼 것을 사십시오. 가방을 하나 들어도 제일 비싼 가방을 드십시오. 뭘 하나 먹어도 최고를 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나 입어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맞춤해 놓으신 바로 그것. 뭘 하나 먹어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것. 뭘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최고의 것. 세상에 좋다는 브랜드가 있고 비싸다는 음식들이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급이 다르기 때문에 초월입니다. 가치를 발견하시고 투자를 하셔서 최고를 누리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최고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비싼 것을 사시고 가장 비싼 것을 누리시고 가장 비싼 걸 먹으면서 가장 비싼 것으로 마음껏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가장 비싼 분입니다. 어쩌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살 수 없는 값어치였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물은 싸구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선물은 정말 비싸고 좋은 것, 아니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기쁨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시고 그 선물을 누리십시오.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밭에 숨겨진 보물, 밭에 숨겨진 보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값비싼 진주,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기를 원합니다. 내 처음으로 갈 때